저 별은 나의 별, 저 별은 너의 별,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. 저 별은 나의 별, 저 별은 너의 별, 아침이 슬 내릴 때까지. 별이 지면 꿈도 지고 슬픔만 남아요. 창가에 지는 별들의 미소 잊을 수가 없어요. 저 별은 나의 별, 저 별은 너의 별,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. 저 별은 나의 별, 저 별은 너의 별, 아침이 슬 내릴 때까지. 지난 겨울 눈 내리던 창가에 앉아서 단둘이 나는 영원한 약속 잊을 수가 없어요. 저 별은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. 저 별은 나의 별, 저 별은 너의 별, 아침이